18일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였던 전직 교수가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했습니다. 2006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도보로를 읽고 난 그는 그때부터 주체사상에 대해 학습했습니다. 그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지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으로 우리 인민을 이끄신 데 대한 내용이 담긴 30권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. 또한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들도 올렸다고 합니다. 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괴뢰공안당국은 보안법 위반에 걸어 그를 법원에 기소했습니다.